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5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국회 총사에서 진행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나라 국가 정부 수반들, 대표단들, 유럽 동맹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들과 이란 정부, 국회, 군부,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용남 동지는 이날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